둘, 셋, 어이 다 모여 여기 마마무하고 거기 꽉 잡아줘 거기 하나 덜 산 너 얘들 좀 봐 그냥 될 일 아니야 툭툭 털어내 어서 빨리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말썽쟁이들아 해줘 도둑질 걱정제들 주고서 올려 통장에는 넘쳐 흘러 영혼이 1 and 2 and 3 and 4 여긴 어때 별점 리뷰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 걱정 마 계산은 내가 해 어이. 멋지게 사는 건지 의심이 돼 넌 날이면 나를 찾아 나를 찾아 하나 둘 셋 여기 서 둘 둘 셋 Oh,